한참을 울었어. 사랑하고 싶었어. 사랑받고 싶었어. 들판에 섰어. 나는 울었어. 외로웠어. 한참을 울었어. 사랑하고 싶었어. 사랑받고 싶었어.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.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. 웃으며 안녕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. 사랑받고 싶었어.